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컬트영화는 변할 수도 있고요. 개봉 후에 뜨거운 찬반 양론을 일으켰던 영화 역시 컬트무비입니다. 이런 대략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부터는 컬트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살펴봐야겠죠.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 이것과 컬트 무비가 다른 점은 한 10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요. 이 구체적인 성격 그리고 작품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의 영화 헐리우드 박사 딱 할리우드 중에서 The One and Only 체스니 폭스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서울 중랑구 면목 7동의 최진명씨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글씨가 참 눈에 익네요. 대구 남구 대명 7동의 이기표 학생은요 엽서를 두 장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한 두 번째 엽서에는 말이 거의 없고요. 1번 엽서를 쓰고 나서 보니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무슨 말을 쓰신지 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아주 큰 글씨로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일기표 학생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세영 씨는요. 세 번째 엽서에서 영화 막달레나의 주제곡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저희가 얼마 전에 들려드렸거든요. 아마 못 들으신 모양이네요. 어떡하죠? 근데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다음에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세영 씨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대신에 저희가 다른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Heartburn이라는 것인데요. 1986년도 영화고요. 감독 마이크 니콜스의 메릴 스트립, 잭 니콜슨 이 두 명의 대스타가 공연한 영화입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그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파경을 맞게 되는데요. 그저 좀 가볍고 별 볼일 없는 얘기인데 이 두 스타의 연기로서 완전히 커버해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서 보면요. 메릴 스트립이 비행기 안에서 아기와 손장난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한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십시오. 영화 Heartburn 중에서 It's a Bitsy Spider, 칼리 사이먼의 노래였습니다. 아, 찬물에 나오는 애기 목소리 너무 귀여웠죠? 요즘에 유행하는 그 프랑스 꼬마 소프리보다도 훨씬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네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컬트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후편은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후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기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 And if that mockingbird won't sing, Papa gonna buy you a diamond ring. And if that diamond ring is brass, Papa gonna buy you a looking glass. And if that looking glass will ring, Papa gonna buy you a chocolate cake. Let's have it. Chocolate cake you eat, Papa gonna buy you a puppy sweet. And if that puppy won't bark, Papa gonna buy you a horse and cart. And if that horse and cart break down, Papa gonna buy you a big toy clown. Hush, little baby, don't you cry, Mama's gonna sing you a lullaby. Yeah!